빅토르 그랑헤이 메일이 농업 축산 및 식량상을 단장으로 하는 족도기네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한 주치의 사상탑과 개선문, 농업위원구원,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국 협동농장 등을 참관했습니다.